싶어. 이 순간에 너를 만나고 싶어. 원한 내 꿈속보다 고근한 네 꿈속에 안겨 말할래. 많이 좋아해. 아주 가까운 곳에 손 대면 닿는 곳에